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날 그리움을 거둔 채 한 번 꼭 한 번 있는 될 텐데 난 참 그 말이 어려웠어 너만 보면 자꾸 바보가 돼 그림자들 웃음께만 돼 내게는 이 세상 제일 슬픈 세 글자 차마 너를 향해 해줄 수 없던 세 글자 매일 내 가슴에 눈물로 웃었다가 다시 한숨으로 지우는 말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듣는 말 끝내 너의 곁에 닿지도 못할 외로움만 사랑해 그 세 글자가 늘 나를 아프게 해 말자고 시간으로 덮고 또 덮어도 널 가리지는 못하나 봐 내게는 이 세상 제일 슬픈 세 글자 차마 너를 향해 해줄 수 없던 세 글자 매일 내 가슴에 눈물로 썼다가 다시 한숨으로 지운 말 나 혼자 말하고 Hey.